사이 그댄 얼굴이 좋아 보여 예뻐졌다 넌 항상 내 눈에 원래 고와 보여 근데 오늘따라 조금 달라 보여 유난히 뭔가 더 차가 보여 나를 보는 눈빛이 동정에 가득 찼어 네 앞에서 난 차가 보여 괜찮은 척해서 대화 주제를 바꿔버려 묻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넌 딱 잘라버려 느낌 어린 찰랑거려 내 볼을 때리고 스쳐 지나 뒤돌아선 곳은 가버려 여기서 널 잡으면 웃어 지나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죠 달면서 넌 한두 발짝 뒤로 이젠 내가 무섭단 건 말 날 매치게 하는 너란 다 I think I'm sick.